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CBS 낮종합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최종 결론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인의 강제노역을 인정했던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데 이어 강제노역이 없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선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스의 타협안 거부 이후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이 구명 로비용으로 5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에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결론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용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강도 높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거취에 대해 밝힐 생각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유 원내대표 측이 먼저 의원총회를 소집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원내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소집한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내일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가능한 한 표결은 하지 않고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최고회의 진행 중 먼저 나온 유 원내대표도 의총 소집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일 의총을 최고위원회가 요구를 했고 제가 거기 응해서 내일 9시 의총을 소집하는 거고 의총에서 나는 결론에 저는 따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앞서 충청권 의원들도 의원회가 넘어여 유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조선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했던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데 이어 이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등 대외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 우익 세력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태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양자협의나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해 조선인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근거는 당시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반도 지배는 합법적이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협상 타결 직후 영어 발표문에 forced to work는 강제노동이 아닌 그냥 일하게 됐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물타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입니다. 이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일본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놓고는 하루 만에 딴소리를 하는 일본 정부. 일본 정부의 말바꾸기는 일본 내 우익 세력들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과 함께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모든 배상을 끝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로존 정상회의가 오늘 열리는 등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임미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로 결론나면서 국제사회 움직임이 긴박해졌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이른바 유로존 정상들이 오늘 긴급 회동을 갖습니다. 그리스는 이에 앞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는 국민투표 직후 재무장관을 교체하고 야당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권단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도록 그리스와 채권단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양식은 그리스가 지속 가능한 부채와 경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리스가 지원을 원할 경우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스 사태 여파로 유럽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하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심리는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의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벌인 법정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매각한 자사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며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식 899만 주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삼성그룹의 백기사를 자처하며 삼성물산 자사주식을 전량 매입한 KCC가 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삼성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은 오는 17일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엘리엇과의 표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한편 삼성 측은 엘리엇 측이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엘리엇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고 이 사건의 항고심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48조 원,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늘어났지만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4%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48조 원,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분기의 5조 9천억 원보다 15.4%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가량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4.38%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7조 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여기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지난해 3분기 4조 원대로 추락한 뒤 지금까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꾸준히 개선 흐름을 보인 것은 갤럭시 S6 시리즈와 반도체 부문의 선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입니다. S6는 잘 팔립니다. 현재도 순항 중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원체 컸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조금 위협하다는 거죠.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은 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분기의 2조 7,4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부문별로 반도체의 실적 호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가전 부문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종 사촌 언니의 남편이 구명 로비용으로 5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민철 기자입니다. 주인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종 사촌 언니의 남편, 즉 형부가 되는 77살 윤모 씨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황모 씨는 지난해 8월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자신이 구속되기 전 윤 씨가 구명 로비를 위해 5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씨는 18대 대선 전 박 대통령 외곽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아 청와대 인사들과도 직근 관계라는 점을 앞세우고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때문에 황 씨 역시 이런 윤 씨를 믿고 수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재발로 들어갔으나 구속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옥중 편지는 윤 씨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주변에 호소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전화를 황급히 끊었습니다. 그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저 다음에 전화할게요. 예. 하지만 기자에게 편지를 제보한 황 씨 주변인 A 씨는 윤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황 씨 측근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는 윤 씨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2013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3천을 찾아가지고 네. 포장을 해서 이게 편지 봉투나 이런 데 넣으면 아마 그렇겠습니다. 3천만 원은. 다른 하나는 윤 씨가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본인은 돌릴 생각 없다고 그럴까요? 다음에 며칠 있다 내가 약속 세분했는데 세분들아 한번 하는 게 아니겠어요. 윤 씨는 이외에 다른 이권 사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져 전례를 찾기 힘든 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검찰이 탈세와 회사 돈 횡령, 사기 회생 혐의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내일 오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11년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저당 잡힐 만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25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중국 기관 요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A모 소령을 이번 주 안에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소령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남자 양궁 컴파운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종호, 김태윤, 양영호로 구성된 대표팀은 오늘 열린 결승전에서 멕시코를 230대 229로 꺾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아프리카 브룬디 선수 두 명이 사흘째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선수촌에 머물던 브룬디 남녀 선수 두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룬디에서는 태권도와 육상에 출전한 이들 두 명의 선수와 임원 한 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기상청에서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절기상 소서인 오늘 태풍이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면서 앞으로도 남부지방은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지방은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도 지역도 오늘 밤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서울, 경기 지방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모레까지 60에서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고 전라남도와 경상도에 30에서 최고 120mm, 충청도와 전라북도, 경북 북부지방도 모레까지 최고 6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방은 오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과 모레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겠는데요. 서울 28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찬호매의 진로는 주 후반에 중국 상해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군용 트럭을 운전하는 주한미군 병사가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우리 국민을 치어 심각한 골절상을 입혔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미 간에 맺은 불평등 협정과 조약 때문에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한미군 알상병이 몰던 군용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1차로 차량 앞바퀴 부분에 몸이 끼었고 A씨를 빼내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있던 알상병의 과실로 차량이 출발해버리는 바람에 심한 골절상을 입어 총 두 차례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들어놓았던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치료금과 합의금을 받았고 보험사는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70단독 이상원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독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이른바 소파협정 등 한미 간에 맺은 협정과 조약들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 판사는 알상병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된다며 우리 국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운전한 A씨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이 있다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입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을 둔 232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는 지난해 3,48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공기관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의 55%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매달한 서울 세화여고에 대한 청문회도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세화여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청문회 참석을 위해 교육청에 왔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반발로 출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집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이들 지역 주변 도로에서 3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외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 지역 등 시내 302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합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 수사관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인 31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2천여만 원을 인출해 해외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차 직후 교통사고를 당한 승객을 방치하고 운행을 계속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도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한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간 농성을 하는 행위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원 김모 씨 등 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원의 농성 행위나 집회 참석이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옷차림이 업무 능력을 평가받을 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제조 유통 브랜드 유니클로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58.5%가 깔끔한 복장이 업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뉴스 제작 임승선, 성기명, 기술 이승호, 진행의 심기식이었습니다. CBS 낮종합 뉴스 명인제약이 같은 뉴트리라이트, 한국인삼공사, 쉐보레, 해태강원 평창수 제공이었습니다.